보도들에 의하면 리완 여자대학교 교수협의회 소속 비상대책위원회의 교수들이 19일 괴뢰 폐당과 연계된 대학 내 부정부패 행위의 해명을 요구하여 대학 안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.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여 80여일째 본관에서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던 학생들을 비롯한 5천여 명이 여기에 합세했습니다.